하지만 언제부턴가 넌 조금씩 내게 달라지는 걸 느껴. 너의 손길에 들어있는 또 다른 느낌들을 네가 알고 싶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보여줄게. If you wanna be my love, I wanna be your soul.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보고 싶어. 아무도 몰래 내게 다가올래. 어색하지 않게 말야. Oh. If you wanna be my love, yeah, I wanna be your soul.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보고 싶어. 사랑한다고 하나뿐이라고 예쁘게 안아준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. 나의 두근거림을 이 세상 하나뿐인 너만을 사랑할게 이 세상 끝날까지. If you wanna be my love, baby,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보고 싶어. 아무도 몰래 내게 다가올래. 어색하지 않게 말야. Oh, baby, if you wanna be my love, I wanna be your soul.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보고 싶어. 사랑한다고 하나뿐이라고.